광명성절 경축 아일랜드, 브라질, 스웨리의 준비위원회들이 최근에 결성되었습니다. 준비위원회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세에 즈음하여 그 이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경축 집회, 영화 감상회, 사진 도서 전시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 한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탄생 105돌과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 탄생 75돌 경축 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러시아에서 진행됐습니다.